웅크려 앉아 숨을 쏟으며 눈을 감는다. 얼마나 오래 닳고 달아 보이지 않는가. 고독해도 분명 찬란한 가시를 품은 장미. 켜질 듯이 꺼져만 가.